다 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나만큼 너도 슬프다는 걸 알아. 하지만 견뎌야 해. 추억이 아름답도록 그 짧았던 만남도 슬픈 우리의 사랑도 이제 눈물로 지워야 할 상처뿐인데 내 마음 깊은 곳에 언제나 너를 남겨둘 거야. 슬픈 사랑은 너 하나로 내겐 충분하니까. 하지만 시간은 추억 속에 너를 잊으라며 모두 지워가지만 한동안은 가끔 울 것만 같아. 두 눈을 감고 지난 날을 돌아봐. 그 속에 너와 나의 숨겨둔 사랑이 있어. 언제나 나는 너의 마음 속에서 느낄 수 있을 거야. 추억에 가려진 채로 긴 이별은 나에게 넌 잊으라 하지만 슬픈 사랑은 눈물 속에 널 보고 있어. 내 마음 깊은 곳에 언제나 너를 남겨둘 거야. 슬픈 사랑은 너 하나로 내겐 충분하니까. 하지만 시간은 추억 속에 너를 잊으라며 모두 지워가지만 한동안은 가끔 울